팝스 뉴스. 공과대학 유학생 튜터링 프로그램 튜터 추가 모집 안내입니다. 추가 모집 기간은 9월 24일까지입니다. 이번 학기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튜터링 활동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한양대학교 포털에 안내되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청년 인턴 모집 안내입니다. 선발된 학생은 한양대학교 제2공학원에서 주 5일 근무합니다. 접수기간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한양대학교 포털에 안내되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청년 사회혁신 아카데미 교육 참가자 모집 안내입니다. 접수기간은 10월 5일까지이며 강의는 10월 6일부터 6차례 진행됩니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줌을 활용한 온라인 강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이 한양대학교 포털에 안내되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2020년 하반기 온라인 입사 지원 컨설팅 안내입니다. 한양대학교 재학생 4학년과 5학년에 한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커리어개발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계층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4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우선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게 기본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 제한 업종에는 150만 원, PC방이나 학원, 독서실 등 집합 금지 업종에는 200만 원을 줍니다. 한 해 4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입니다. 백신이 상온에 노출되는 문제로 독감 무료 예방접종 일정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독감 백신이 의료기관으로 배송되는 유통 과정에서 업체의 실수로 냉장 온도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신고를 받고 전날 밤 급히 접종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물량을 수거해 상온 노출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해 사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질병청도 폐기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이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는지를 식약처 품질 검사 결과에 따라 확인하고 조치 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황소개구리에 이어 이번에는 미국 가재가 우리 생태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가재는 천적이 적은 데다 토종 가재에 전염병을 옮길 수 있어 지난해 생태 교란종으로 지정됐습니다. 한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 2년 만에 이 미국 가재의 개체수가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당국이 퇴치 활동을 시작했지만 일본과 유럽 등에서 미국 가재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서식지가 넓어지기 전에 강력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홀로 네 골을 터뜨리며 팀의 승리를 이끈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주간 베스트 11에 선정됐습니다. 프리미어리그는 2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주말 열린 2라운드 2주의 팀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0일 사우스햄튼 경기에서 4골을 터뜨리며 맹활약한 손흥민은 리버풀의 마네와 함께 베스트 측면 공격수로 선정됐습니다. 현재 손흥민은 4골로 리그 득점 선두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양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9월 24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양민혁, 기술의 강서연, 담당의 고성이었습니다.